안녕하세요. 아하 정오의 만나요의 레이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남영근 목사님 모시고 나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이여 기어 나 달려가자.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영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얼굴을 못 봐서 또 아쉽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신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물 이야기는 물냉이하고 방가지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나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물냉이와 방가지똥에 대해서는 정말 이름이 좀 생소하거든요. 목사님께서 물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뭐 촬영을 해서 할 때도 물냉이하고 방가지똥을 소개를 했는데, 사실 물냉이하고 방가지똥이 뉴질랜드 생활을 하려다 보면 꼭 알아야 되는 나물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네. 흔한데 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은 물냉이, 영어로 하면 워터크레스라고 해요. 워터크레스라고 하고 마오리 이름도 있어요. 네. 코이티티라고 하는 마오리 이름도 있는데, 그만큼 뭐 영어권이나 또 마오리들이나 또 중국 말로는 또 서양채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사용하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워터크레스 물냉이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야생 채소예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중국 말로 하는 서양채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말을, 예. 물냉이를 잘 몰랐던, 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물냉이는 원래 어디서 왔어요, 목사님? 물냉이는 이제 워터크레스라고 영어로 표시하는데, 크레스라고 하는 CRESS가 붙어 있는 그 식물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건 다 대체로 냉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군요. 요즘 이제 날씨가 추우면서, 어제도 저희 집에서는 또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는 그 윈터크레스라고 하는, 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겨울 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 나무를 또 채취하다가 가족들끼리 또 귀성들끼리, 예, 아주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예. 직접 채취하신 건가요? 그렇죠. 와. 다 흔해요. 근데 이제 물냉이는 사실은 원산지가 유라시아 쪽이에요. 유라시아. 예. 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오래 전에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고, 네. 또 특히 한국에도 물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한국에도 요즘은 굉장히 흔하게 돼 있어요. 네. 물이 흐르는 개천 같은 데 보면은 미나리처럼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물냉이가 그러면 일반 냉이처럼 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아. 냉이처럼 약간 그 매콤한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일반 냉이하고 자라는 그 환경은 조금 달라요. 네. 일반 냉이들은 땅에서 자라는데, 네네. 이 물냉이는 이름에서도 풍기는 것처럼 물에서 자라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군요. 네네. 네, 예. 그렇군요. 예. 아, 네. 물냉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냉이 종류와 비슷하고 향도 냉이처럼 나고, 네. 하지만 자라는 터전은, 네. 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뉴질랜드의 어느 곳에 가면은 이 물냉이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에는 굉장히 흔해요. 네. 그 우리 뭐 살아가는 이웃 동네 뭐 또랑 개천 같은 데도 많이 볼 수 있고, 네. 또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 길을 가다 보면 조그만 물 흐르는 곳에서도 보면은 물냉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심지어 이렇게 산에서 트레킹을 하다가도 산에 있는 물줄이 줄줄줄 흐르는데, 네. 그런 데서도 물냉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물이 개천이 있는 부분이면은 이 물냉이는, 네. 옆에 있겠군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저나 그 냉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이게 물냉이인지 이것이 이제 그냥 일반 풀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냉이는 많이 봤기 때문에 냉이하고 모양이 아주 비슷한가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일반 냉이들은 땅에서 이렇게 좀 퍼져가면서 자라지만 네. 이 물냉이는 그야말로 미나리하고 조금 성질이 같은 것처럼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네, 네. 한 뭐 여건이 좋으면 한 50cm 이상으로도 조금 자라요, 대가. 아, 네. 그리고 크네요. 예, 네. 그 줄기 마디마디에서 물만 닿으면 또 뿌리를 내리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모습을 만약에 보시길 원하시면은 그 마트에서 네.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마트 있죠. 네, 그런 네. 데 가면은 워터크레스 혹은 서양채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네네. 그런 채소 코너에 보면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오타라 마켓이라든가 이런 세터데이 마켓, 썬데이 마켓 이런 데 가보면은 마오리들이 진짜 한 산더미 같이 싸놓고 잔뜩 파는 아. 것이 바로 워터크레스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싸요. 한 다발에 네. 한 3달러 네. 아니면 두 개 사면은 마음씨 좋은 마을이 만나면 두 개에 5달러 이렇게도 살 수 있으면 충분히 뭐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이렇게 예, 네. 예 물냉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런데 물냉이는 그러면 요리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은 아세요? 물냉이는 이제 각 나라별로 요리를 해먹는 방법들이 좀 다른데 네네.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물냉이를 가지고 왔었어요. 네. 사실은 한국에는 원래 이 물냉이가 없었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물냉이를 같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고기는 육류는 산성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냉이는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네. 이 고기를 먹을 때 이 물냉이를 같이 먹음으로써 이 서로의 중화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죠. 그래서 제가 오래 생활하던 로투루아 같은 경우에서는 네네. 로투루아에 있는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면은 그 스테이크 위에다가 이 워터크레스를 조그맣게 토핑을 해줘요. 네. 처음엔 저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 물냉이라고 워터크레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고기랑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나물로 뭐 데쳐서 살짝 데쳐서 네네. 아니면 생으로 겉절이해서도 좋아요. 네. 뭐 데쳐가지고 간장 좋아하시는 분 간장 무치 마시고 소금 좋아하시면 소금 무치 마시고 어떤 분은 또 새콤달콤하게 네. 무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네. 또 국 끓이셔도 좋고요. 아, 네. 예, 뭐 조갯살 조금 넣고 아니면 뭐 아, 된장 한 숟가락 넣고 요즘같이 따뜻하게 국 끓여서 드실 수도 있고 아, 또 먹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오리들은 이 고기 돼지 등뼈 같은 거 네. 이런 고기하고 같이 푹 삶아서 같이 먹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 로투루아에 있는 부처 정육점에 가면은 네네. 정육점에서 이 워터크레스를 같이 팔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 마오리들이 얼마만큼 오래전부터 이것을 이용했느냐 하는 것도 알고 네. 또 특히 프랑스 요리 중에 크레시옹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수프가 있어요. 네. 예, 감자를 으깨가지고 물냉이를 또 갈아서 네. 같이 끓여내는 크레시옹이라고 하는 수프도 이 크레스라는 발음에서처럼 크레시옹이 예, 거기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수프입니다. 아, 그렇게 유래가 되었군요. 예, 예. 우리는 이제 고기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깻잎과 상추를 이용해서 네네. 예, 그렇죠? 예. 싸 먹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네. 또 거기다가 물냉이도 이제 곁들이게 되면은 예. 예, 또 어울리는 또 그런 게 되겠어요. 얘기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아, 잠깐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또 찾아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세상 모두가 주님 잊고 떠나도 나는 주님만의 사랑하리. 어려움 속에서도 난 견뎌내리. 나 혼자뿐인 길을 걸어도 주께서 내 걸음을 지키시리. 아, 목사님, 방가지똥이라는 나물에 대해서 오늘 또 여쭤볼 건데요. 예. 아, 이름이 정말 재미있어요. 방가지똥. 예. 친근하게 느껴지죠? 네. 예. 우리는 뭐 강아지똥 이런 거, 예. 또 뭐 강아지 나물 풀 이런 거에 많이 예. 익숙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이름의 유래는 혹시 아세요? 방가지똥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는 아시는가요? 아, 방가지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래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네. 방가지 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원래는 이제 조금 엉겅퀴과의 식물인데 엉겅퀴는 엉겅퀴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슬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이제 다 엉겅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방아지똥은 영어로는 소이시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요즘 뭐 엉겅퀴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네, 맞아요. 이 방가지 똥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네. 흔하고 또 마오리들도 사실은 뉴질랜드에서는 영어 표기로는 거의 잘 안 쓰고 마오리 표기로 푸하라고 하는 네. 마오리 이름으로 오히려 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방가지똥이 마오리 이름으로 푸하라고 불리나요?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마트에 가서도 이름이 다 푸하라고 써 있어요. 네. 예. 그 워터크레스는 영어 표기로 써 있지만 네. 이 방아지똥은 마오리 표로 푸하라고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마오리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 한국 분들도 참 한국에서부터 잘 즐겨 먹던 그런 풀이에요. 네, 방아지똥은 그러면 그 모양이 예. 약간 엉겅퀴와 비슷하게 네. 생겼나요? 이파리가 네, 이파리가 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대신 방아지똥도 이 푸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가시가 없는 것이 있고 네네. 하나는 가시가 조금 날카롭게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오리들은 두 가지를 다 먹더라고요. 네. 가시 있는 걸 어떻게 먹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끔 마트에서 보면은 마오리들은 두 가지를 다 팔아요. 네. 예. 우리 혹시 앞마당에도 있을 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아주 들었어요. 아주 흔한 네. 풀이에요. 네, 본 것 같아요. 주변에도 네. 아니면 집에 있는 텃밭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고 산책길에도 네. 아주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은 또 잘 활용해서 또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생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워터크레스가 비타민이 많은 반면에 이 푸아는 철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오타라메켓의 그 마오리 아주머니도 그 푸아를 이렇게 내보이면서 철분 아이론이 참 많다고 네. 그렇게 얘기해서 중년 여성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먹으면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참 좋다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더라고요. 아, 그 철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는 몰랐네요. 예,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시금치보다도 예. 오히려 철분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오늘 목사님께 이 나물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이제 앞마당과 뒷마당을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샅샅이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이거를 뭐 굳이 채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네네. 마트에 가면은 두 가지 워터크레스하고 푸아는 충분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뭐 토요일 날 저는 가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오타라 마켓에 뭐 아내하고 또 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올 때도 있고 또 푸아나 워터크레스를 조금씩 구입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뉴질랜드 이제 겨울이 접어들기 때문에 나물 채취로 나가면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렇죠. 뭐 날씨 굳고 그러면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재밌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나물 뜯으러 가면은 혼자 가기는 그렇고 네. 또 주변하고 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또 마땅한 그런 분이 없으면 그렇게 마트 가셔서 세터데이 마켓 같은 데 가셔서 네. 조금씩 사다 드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나무를 뜯는 풍경이 네.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네. 예,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늘 그래 왔었고 네. 뉴질랜드에서는 혹시 그런 것들이 나무를 이제 어디서 뜯는 것들이 예. 어떤 이 생활에 보시는 다른 키이들이나 마오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예. 어떤 불편한 모습을 보여지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걱정이 갑자기 돼서 여쭤보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예, 그럴 수 있죠. 로트루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구절초를 뜯으러 가면은 네. 거기도 나물 뜯으러 오는 마오리 아저씨가 있었어요. 네, 그 양반은 그 푸아를 뜯으러 나와요. 네. 그러면 저는 푸아를 뜯어서 마오리한테 주고 또 마오리는 저한테 구절초를 뜯어서 주고 서로 이렇게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뉴질랜드라는 곳이 그게 사실은 다 개인 소유지에 대한 그 펜스들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네. 남의 그 재산을 이렇게 침범해가면서 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참 어렵고 네, 네. 또 그렇다고 차가 싱싱 달리는 그 도로가에서 나물 채취하는 거는 또 그것도 어렵고.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공공 퍼블릭 파크에서 나물 뜯는 것도 참 어렵고. 네. 그래서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나물을 채취하는 것이 그다지 수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찾아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찾아보면 충분히 있어요. 네. 네. 이제 뭐 저희 한국 같은 정서에서는 뭐 이렇게 앉아서 나무를 뜯는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네. 정겹잖아요. 그 모습이. 네네. 그죠? 근데 네. 저도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를 막 이렇게 집중해서 막 캐시는 뉴질랜드 와서 뜯으시는 모습을 보면은 아, 혹시 다치지 않으실까 약간 염려가 찻길에서 하시면 염려가 되고 가끔은 저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뭐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그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예, 키위 중에 이제 그 야생초에 대해서 책을 내신 마이클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쓴 책 중에 Find It, Eat It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면은 이 마이클 데일도 나무를 채취하는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나무를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일단은 뭐 이런 겨울철 같은 데는 장화도 하나 꼭 좀 긴 목이 네. 긴 장화도 하나 꼭 필요할 것 같고 예. 특히 워터그래스를 채취할 때는 물에 혹시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군요. 예. 물 옆에 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장화도 필요하고 네. 또 작은 백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뭐 칼이나 가위 같은 것이 네. 있으면 좋겠어요. 칼은 좀 크지 않고 네네. 남들이 보면 하고 놀라지 않을 정도의 네, 과도 작은, 정도의 작은 칼 예, 예. 말씀하시는군요. 과도 네. 이하에 네. 이렇게 칼 하나 정도 있으면 되고 네. 아니면 뭐 손으로 뜯을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손으로 뜯으면은 그 이 나물들을 뜯다 보면 나물에서 나오는 이 진액들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이 손이 이제 굉장히 시커멓게 많은 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쁜 손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곰 비닐 장갑 네. 하나 끼고 네. 속에다 끼고 네. 겉에다가 이제 코팅된 장갑 이렇게 네. 하나 끼고 그러면 손 상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네네. 나무를 뜯으러 가야 되겠어요. 예, 예. 그 정도면 뭐 충분할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참 다른 것을 채취하는 것보다는 되게 심플하죠. 예, 사실은 손으로 뜯을 수도 있고 예, 예. 예, 봉지 하나만 있으면 담아올 수도 있고 네. 예, 또 이렇게 장화나 뭐 작은 가방이나 뭐 과도 작은 과도라든가 뭐 비닐 장갑을 속에 끼고 또 코팅된 장갑을 이렇게 탁 끼고 가면은 안전무장하고 가는 거니까. 예. 네. 제가 꼭 나물 채취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네네. 칼을 사용하긴 하지만 네. 꼭 뿌리가 필요치 않으면 뿌리를 상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려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칼로 너무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채취하지 않고 겉에 필요한 잎을 채취한다든가 네. 또 생명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세요. 네. 작은 것 하나지만 그때 한 번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예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자연 보호자가 돼야지 네. 자연 파괴자가 돼서는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계속해서 나무를 볼 수 있고 네. 예. 하는 좋은 정말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남영균 목사님 모시고 오늘은 물냉이와 방가지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나물을 뭐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요리 방법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채택을 해서 그 사연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목사님 오늘 나물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또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가 2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시는 방법은요. 웹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spmtv.kr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글을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것을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메일이 있어요. spmtv@spmtv.kr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09-448-1199로 연락주시면은 방송과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연락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궁금한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2부에 또 뵙도록 하고요. 모두 자리 비우지 마시고 킵고잉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에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참 좋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신앙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부에 이어서 남영근 목사님께서 상담해 주시겠는데요. 아, 목사님께서는 뉴질랜드에서 지금 16년째 목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텐데 목사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 정오에 만나요. 진행자님. 홈페이지에서 찾아봐도 아직 진행자분의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네, 제 이름은 레이첼이고요. 다음엔 레이첼님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 것은 저희 가족이 이민 온 지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년에 뉴질랜드 여행을 왔었다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예 유학을 알아볼 겸 해서 오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뉴질랜드 이민까지 생각해서 저랑 아이랑 와서 한국에 있습니다. 신랑은 한국에 있고요. 이렇게 8살짜리 여자아이랑 지금 이분이랑 같이 와 계신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여기 와서 도움을 주셨던 유학원 선생님의 권유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처음에 오면은 이렇게 처음 만나신 분들의 권유로 이렇게 그분의 교회를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저는 아직 적응이 제대로 못했고 이것저것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좀 뉴질랜드 상황이 돌아가는데 한국의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푸념처럼 교회 모임에서 차를 마시면서 했던 말이 왜곡이 되어져서 유학원 선생님 이 오해를 하셔서 제가 그분 잘못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서 힘들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이게 오해가 되어졌군요. 아, 이렇게 돼서 지금 전화로 오해를 이제 말씀드렸는데도 도저히 그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나 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도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사과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잘 받아들여지고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질 않는데 지금 또 그것까지 또 잘 해결이 안 된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원해서 찾아간 곳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긴 해야 해서 찾던 중에 그분 권유로 간 곳이어서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새 정등교회 사람들도 있는데 그새 정등교회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한 분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하면서 다 알려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면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민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해결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 내용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드실까? 왜냐하면 7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뉴질랜드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선한 사람들, 정말 건강한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목사님께서 이 분에게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또 아주 흔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우시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해라는 것이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해를 어떻게 없어야 된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오해는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오히려 먼저 갖는 것이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충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하는데 아 이런 일이 결국은 왔구나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청취자분께서 보내오신 사연 속에서 보면은 이제 이 오해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교회를 또 이제 옮겨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우선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사실 오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오해가 해결되고 풀어질 수 있으면 뭐 그냥 바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오해를 가슴에 품고 늘 상처받은 모습으로 또 앞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섣불리 옮기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오해를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시청자분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도무지 네.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오해를 풀어야지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꼭 그냥 가지고 가면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찜찜함 이것도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또 풀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두 분이 같은 교회에 공동체에 출석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분이 이런 아픈 이유로 인해서 누가 교회를 떠났다 뭐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 이게 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돼요. 네. 두 분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미 이제 많이 정들었고 또 같이 즐겁게 사귀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과의 관계가 또 깨지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덩어리채로 이렇게 어려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조금 두 분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번 물론 당연히 뭐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또 주변의 목사님이나 주변 성숙한 성도들의 어떤 상담도 받아가면서 오해를 풀어가려고 해보는 것이 좋겠고 만약 오해가 정말 풀어지지 않는다면은 교회를 옮기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네. 네. 그냥 무조건 교회 옮기면 안 된다라고 이거는 사실 정확한 답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옮기는 것도 네.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이후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오해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좀 알아가는, 상대방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깊어지면은 오해 생길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민 오신 지 7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7개월 정도 지나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여지거든요. 이민 사회에 대한 네. 현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서만 이렇게 듣다가 다른 방향에서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었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들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민자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자신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민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또 이민사회 주변 환경이 어떤 것인지, 뉴질랜드라고 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본인도 공부를 해야 돼요. 네네.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이민사회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해의 증폭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누구나 이제 뉴질랜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민 생활이 뭐 오래되었거나 이렇게 짧게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다들 이민을 시작하신 분들이시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민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뉴질랜드를 찾아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 같은 것도 관심이 많아져서 이렇게 이민까지 결심하시게 되는 분들이 또 종종 주위에서 많이 뵙게 되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물설고 낯설은 나라에서 이게 키위나 오히려 마오리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보다 네. 동일한 한국인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가 굉장히 더 아프게 느껴졌던 저의 개인적인 저도 그게 있었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말이 너무 잘 통하고 마치 눈빛만 봐도 많은 것을 이해해 줄 것 같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다르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 왔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지금 사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숙제였거든요. 예. 열심히 뭐를 해야 하고 열심히 환경을 알아가야 하고 이렇게 숙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이런 시점에 왜 사람하고의 불편한 관계까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에너지를 또 거기다가 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좀 힘이 들었던 시절이 저도 있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환경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사람들하고 알게 모르게 오해로 이렇게 불거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네네. 하나님께 푸념을 드린 적도 있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네. 대답이 없으셨고 근데 이렇게 오해를 몇 번 풀려고 다가가고 다가갔지만 다 하나님 때에 그것도 하나님 풀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저는 이제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이 했죠. 전화도 드려보고 편지도 써서 전달해보고 저의 의사를 표현해봤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끔하게 오해가 정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이 한참 아파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냥 그걸 그냥 가만히 냅뒀거든요. 예.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 예. 기도를 많이 하던 중에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너가 너무 하려고 애를 쓰니까 차분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그 부분에서 제가 뚝 떨어져 나와서 그냥 그 다니던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그분과의 많은 접촉이 없이. 예. 근데 한 1, 2년 지나고 났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과정이 풀려버린 걸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1,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예?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그 1, 2년의 기간은 엄청 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1, 2년이라는 시간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이분도 지금 또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 맞는 분들이 있으시고 마음이 따뜻한 예?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예. 좀 읽어보니까 이분도 그런 분들과의 더 이렇게 돈독한 나눔을 가지시다 보면은 이게 한 사람의 불편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이분과 정말 잘 맞는 사람들과의 그 나눔을 가지다 보면은 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옆에 떨어뜨려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었어요. 네, 아주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문제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속에서 계속 그것만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했다면은 좀 그거는 내 문제 밖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교회를 그럴 때마다 옮기면 뉴질랜드는 갈 교회가 없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무슨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뉴질랜드 교회는 사실 갈 교회가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지금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와 따뜻한 그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과 좀 더 연합을 해서 네네. 신앙생활을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예,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죠, 목사님. 주변 분들이 네. 그 따뜻함으로 또 서로 이해해주면서 네. 이끌어주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신앙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지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성경도 많이 보시다 보면은 답이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제1차 상담자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이민자들이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이분도 제가 이렇게 속단하는 건 아니고 뭐 이분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유학원을 경유해서 왔다라고 하면은 혹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뭐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문제라고 하면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애초부터 클리어하게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나가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특별히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됐다고 하면 정말 누구도 누가 봐도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금전적인 문제는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또 목사님 이렇게 남영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많은 회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뭐 한 분 한 분들을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사연을 나누면서 또 이 사연과 비슷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이 사연을 듣고 아 저건 나하고 비슷한 얘기였어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서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의 얘기를 나눠보고 또 그러면서 그 내 문제에서 조금 떨어져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정말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찬양 한 곡 듣고요. 다음 2부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어라 네, 목사님 두 번째 사연에 들어가겠는데요. 네. 네네. 아, 두 번째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저는 무교였는데 이미 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받으려면 교회 가야 한다고 해서 솔직히 그래서 갔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네네. 뭐 이민 가면 교회부터 찾아가라 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런 하죠.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사실 별로 재미는 없지만 교회 사람들하고 낚시도 가고 어울리다 보니 무료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교라서 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면 술 같은 거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낚시하고 나서 회떠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는데 다들 마시더라고요. 어쩌면 좋대요. 그래서 농담 삼아 아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한 분이 웃으면서 소주병을 들고 주님은 괜찮습니다. 하고 그 주님이 아니신 분이죠? 하고 다들 박장대소를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했겠죠. 예. 비록 가짜 교인이지만 제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그렇게 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는 게 괜찮나 싶더라고요. 아 마음이 좀 이상한데요. 솔직히 제가 교회 잘 모르는데 궁금한 게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나요? 담배는 이민 올 때 아내랑 금연 약속을 해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기는 한데 요즘 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서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잘 믿는 건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다고. 아 지금 이제 교회 정말 무교였던 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정말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런 진솔한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정말 진솔한 마음 아니겠어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아주 현실감 있고 네. 그런 말.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께서는요? 네. 우선 이제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감사한 것은 아,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이 네. 이민생활에서 신앙생활 시작을 하게 됐다. 참 고무적인 거거든요. 네. 이민교회들의 그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전체 인구 중에 한 15%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 오클랜드 뉴질랜드에 보면은 우리 한인들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40% 이상은 교회를 주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아, 이 사연 보내신 분과 같으시군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분 중에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보다 뉴질랜드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의 생활 습관으로 그냥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데 이분도 교회는 안 다니시고 신앙생활 안 하셨을지라도 크리스천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네.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나 봐요. 그렇죠. 누구나 네. 다 사실은 들어본 얘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만 예? 유독 술 담배를 금해야 한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가만 얼핏 들어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키위들 크리스천들은 술도 마시고 네. 담배도 피고 심지어 뭐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담배를 피면서 나오는 그런 키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많은 키위들이 술 문제는 뭐 자유하니까 네.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술 담배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우선은 이분이 그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아, 네. 예, 감사하고 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주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네. 예, 예,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다른 주님을 만나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네, 주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네. 그렇겠죠. 주님 네. 주인 주자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한국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할 때 우선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적용을 해봐야겠죠.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몸은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 사실은 술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하게 마시면은 뭐 사도 바울도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너희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렇게 권면한 부분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 확대 해석하면은 참으로 곤란한 얘기고요. 네. 아무튼 우리 몸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몸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어떤 술 마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고정관념화 됐는데 네. 자꾸 우리가 또 그런 것에 자유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피해가 오거든요. 네. 이 술 문제가 우리의 실제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느 정도로 피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노아는 성경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네. 신앙이 좋으신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지요. 그렇지만 노아가 성경에서 실수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포도 농사를 시작한 사람도 노아고 네. 그러면서 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실수를 성경에서 처음 먼저 보여주는 사람도 노아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노아의 실수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혼자만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어진 피해가 얼마나 컸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 술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술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네. 정말 이게 한 잔으로만 면 괜찮지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네. 또 이민 사회는 또 외롭다 보니까 서로 어울리다 보면은 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느 교회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술 한 잔씩 쭉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기절할 뻔했는데 사실 현실이 지금 오클랜드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현실이 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아, 네. 이제 그거를 가르쳐서 뭐 어떻게 한 칼에 그냥 탁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술 담배 문제를 세 가지 측면으로 항상 보거든요. 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네.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측면이라고 봐요. 네. 사실 술과 관련된 이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네. 이거를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은 뭐 술로 인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그런 사람들 사실은 그 병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죽는 사람보다도 술 먹고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 술 먹고 죽은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예? 그 네. 가정이 다 뭐 가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술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많이 생깁니까? 네. 어떤 비리가 있었다 그러면 다 술 그렇죠? 거기에 또 무슨 이어지는 2차, 3차 문화 네. 이런 것들이 다 술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가 피폐하고 병드는 데는 술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리고 술과 관련된 또 재산 피해 혹은 내 자신의 건강 문제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문제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는 왜 우리 한국 크리스찬만 술을 또 담배를 금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한국 사람만이라고 할 때 한국 교회는 사실은요, 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 교회 다니면은 술 담배 하면 안 돼라고, 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 정도로, 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좋은 전통을 이 한국 사회에, 네, 이렇게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한국 교회사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한국이 이게 술 담배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일제치하예요. 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한국이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에 한국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네, 이 술 담배 문제를 들고 금연 금주 운동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돈을 모아서 나라의 그 국제 보상 운동 하는데 이렇게 쓰이고, 네, 또 선교 사역에 쓰이고 그랬거든요. 좋은 취지로, 그렇죠, 정말 시작이 되었네요. 예. 네. 그래서 그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고종 황제가, 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술 담배를 금해서 그거를 나라의 빚을 갚고 하는 뭐 여러 좋은 일에 쓰는 것을 보면서 고종 황제도 술을 끊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나라의 빚 보상하는데 갚는데 쓰라고 하면서 얼마의 하사금을 내리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좋은 전통 속에서 술 담배 문제를 금하는 것을 아주 생활화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죠. 네, 그렇군요. 좋은 전통은 어때요? 지켜나가야죠. 그렇죠. 지켜서, 네, 나가야 되는, 네, 것이죠. 우리 레이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좋은 전통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키위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그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키위교회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줘서 같이 좋은 우리 크리스천으로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이 두 번째 이제 무교이신 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네, 어쨌거나 본인이 이제 무료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자진해서 찾아가셨잖아요.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무리 무료해도 교회를 갈 생각은 사실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또 갔는데 이렇게 낚시 가셔서 또 잘 어울리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렇게 술 마시면 어떨까라는 찔림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로 이렇게 만져가시는 느낌이 들고 이분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과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네, 예, 이렇게 술을 마시면 저게 좋게 보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정말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정말 함께 결혼하고 싶어 세례 받으시고 함께 걷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찔림을 받으신 것도 저는 축복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네. 예, 아무 생각 그래 뭐 마시니까 같이 마시자. 좋네. 이렇게만 느꼈다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과연 마셔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까지 말씀해, 예, 주실 정도면은, 정말로, 정말 사연, 사랑하시는, 네, 것 같아요. 사연 보내신 분은 이제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연 읽으면서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변 분들도 지금 술을 뭐 완전히 끊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거를 보고 너무, 네, 단정적으로 해서 정죄를 하거나,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좀 기다려주는, 네,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쩌면 더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 앞을 걸어가는 거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 넓은 마음으로 아마 바라봐 주시면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먼저 아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저 이제부터 술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우 정말 멋진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 가져보고요, 목사님. 네.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전통은 해칠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유지가 되어 가는 것은 저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저희들이 잘 지키고 그 모습을 행하는 걸 보고 우리 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그대로 따라올 것 같아서 예, 예. 네, 뭐 자유한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은 술이 우리 성이 지정 이 몸에 술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두 번째 사연 너무 너무 잘 들었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술에 대해서 뭐 목사님 남영근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해답을 찾았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요. 자 찬양 듣고 와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구원이 온 땅에 솟네 하늘 가르고 온 예수 갇힌 영혼 살리고 아버지 영광 보였네 모든 영혼들 달려와 애통하며 주 바라리 주의 위엄 들을 때 만물이 주께 외치리 구원이 온 땅에 솟네 하늘 가르고 온 예수 갇힌 영혼 살리고 아버지 영광 보였네 모든 영혼들 달려와 애통하며 주 바라리 주의 위엄 들을 때 만물이 주께 외치리 구원이 온 땅에 솟네 하늘 가르고 온 예수 갇힌 영혼 살리고 아버지 영광 달려와 애통하며 주발하리. 주의 위엄 들을 때 맘 부르짖게 구원이 온 땅에서 내 하늘 가르고 온 예수 다친 영혼 살리고 아버지 영광 보였네. 모든 영혼들 달려와 애통하며 주말하니 주여 위엄 들을 때 만물이 죽게 외치리. 아, 지금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신앙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남영균 목사님 모시고요. 사연 1과 사연 2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목사님 이 두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또 전달해 주시고 싶은 이 두 사연이 또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싶은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더 말씀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네. 우선 두 분의 사연을 듣고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숙한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민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나는 혼자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도 절대 안 되고 네. 주변에 얼마든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넓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네. 또 성숙한 성도들이나 또 교회들이 정말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좋은 신앙인들 또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들을 자신의 멘토로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디 뭐 목사님께서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센터 같은 거나 그런 데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물론 지금은 뭐 글로벌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또 인터넷도 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오클랜드 내에서도 우리 한인들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교민지라든가 이런 데를 쭉 살펴보면은 뭐 여러 뭐 실제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돈 문제, 정착 문제 이런 거에 도움이 주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또 뭐 한국에도 뭐 뉴질랜드에서 얘가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분들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걸 어떤 거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민 생활이라는 게 정말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 좋은 성도분들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내맡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생활이 뉴질랜드에서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제 볼 것이 너무 많은 반면에 뉴질랜드에서는 내 목표를 정해서 가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적합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누구나 다 좌절을 하잖아요. 목사님 좌절하지 않은 네, 사람이 맞아요. 뭐 있겠어요. 그런데 예. 그럴 때마다 그래도 주위에 따뜻한 분들도 계시고 항상 우리 사연 보내주신 사연 1번 보내주신 분 그분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꾸 의뢰하고 묻고 한다면은 예. 정말 하나님만큼 좋은 친구는 없다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때가 되면은 또 길도 알맞게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께 예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예 그렇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갖고 열심히 생활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과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요. 저도 이제 지나갔던 그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그때 또 그런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생각이 나고 했어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편안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민생활, 건강한 이민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부터 힐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월요일에 만나는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 이야기, 지금까지 나물 박사이자 좋은교회 남영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가정부부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진행은 레이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